홀로 걸으며 그대를 그리네. 언제부턴가 갈 곳이 없이 밤길을 헤매네. 그대를 만나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하고 돌아설 때의 아픈 마음을 그대는 모르리. 그대여 안녕. 할 말은 많아도 그대여 안녕 아무 말 안으리. 우리 헤어져도 마음은 함께 있네. 홀로 걸으며 그대를 그리네. 언제부턴가 갈 곳이 없이 밤길을 헤매네. 그대를 만나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하고 돌아설 때의 아픈 마음을 그대는 모르리. 그대여 안녕. 할 말은 많아도 그대여 안녕 아무 말 안으리. 우리 헤어져도 마음은 함께 있네. 그대여 안녕 영원한 사랑아. 그대여 안녕. 할 말은 많아도 그대여 안녕 아무 말 안 우리 헤어져